당기는 fireflies Take 날 데려가 숨 막히는 시선 속에 비춰지는 moonlight 길을 찾아가 점점 가까이 내게 다가와 떠오르는 flashlight 빛을 따라가 쏟아지는 저 shooting stars I wanna be red 눈앞에 피어난 물건처럼 Cause it's got no singing in my view Young and wild to

can always tell. I know that I love you, 'cause it hurts you too. I know, oh yeah, we can die for all the things we had. Stars 바라보는 네 눈빛은 이별이란 뜻인 건가? No, I don't wanna hold you back. 달리는 시선으로 기다리지만 먼저 말을 해요, baby. I don't wanna hold you back. 거짓된 시선들로 널 바라보잖아, baby. Baby, 우리 둘이 함께 했던 빈 자리만 있던 걸까? Space 틈 사이로 달빛이 오늘따라 반쪽일까? 왜 I don't wanna hold you back. 어색한 시선으로 돌아보지만 먼저 말을 해, baby. I don't wanna hold you back. 붉어진 시선으로 날 바라보잖아, baby. Tell me now. 날 바라보잖아, baby. Tell me now. 날 바라보잖아. Go, no. 두려워진 내 마음처럼, no. Clouds are shrouding eyes into the dark. Yeah. 사라진 내 그림자처럼. Nigga, don't I catch your gear? Nigga, don't I catch your gear, baby? Don't I catch you? 지나쳐가 아이처럼 억지로 애써도 이미 늦었잖아. 돌아올 수는 없을 거야 떠나버린 시간 속에서. I wanna say goodbye. 계절의 흐름처럼 짙은 타투 새겨버린 내 실수 이미 늦은 것 같아. 어두워진 마음 안겼네 잃어버린 추억조차도. I wanna say goodbye. 머무를 수는 없을 거야 식어버린 마음 속에서. I just wanna say goodbye. I wish you told me 날 잡아줘요 마지 못한 척 돌아갈게요 다 잊을 줄 알았던 그 기억 나를 어느새 집어삼키고 Where are you now? Just go away Stay here in my heart Just go away Stay here in my heart 내가 날 모르겠어 흔들림 속 어딘가 서 있는 날 이미 너에겐 지나갔을 뿐이야 I can't sleep 날 잡아줘 I can't sleep 돌아갈게요 I know I'm stupid 뭘 어떡하죠 Why are you still here? Just go away Stay here in my heart Just go away Stay here in my heart 내가 날 모르겠어 흔들림 속 어딘가 서 있는 나 이미 너에겐 지나 네 생각에 잠 못 이뤄 꿈에서라도 안몽일지라도 난 I want to see you Just go away You're standing in my heart Just go away Just go away 날 모르겠어 흔들림 속 어딘가 서 있는 나 이미 너에게 지나갔을 뿐이야 I can't sleep 날 잡아줘요 I can't sleep 돌아갈게요 I can't sleep 뭘 어떡하죠 하루의 시작이 너로 가득 차서 혼자 남겨졌을 때 괜히 불안해져 yeah. 흐릿한 내 맘에 들려와 너의 따뜻한 목소리가 Baby I'm falling for you I

이제 눈을 뜨기조차 버거워. No she's in the rain. 내 기억 속에 너의 흔적이 번져 동굴의 눈밭 젖은 것처럼 yourself, I'll stay with you. You wanna make yourself go through the pain. It's better to be held than holding on. No one, we're in the rain. 떨어지고 있는 네 미소에서 흩어져버린 날 다시 찾아. 아침이 밝아오면 먼저 너의 연락을 확인했던 그날의 시작이 나를 온기 가득히 감싸고 yeah. 예쁘게 입고 내게 했던 time's passing by, remembering our highs. It's hard to say goodbye. No. When was the last time we laughed until we cried? Might be the last time. I know we need the end. Can we wind it back to when we wasted our days and nights just dreaming? 떠올며 감기는 alright. 달콤한 난 입마저 녹아서 사라지네 oh no. 끊임없는 입맞춤 부탁한 너의 반응 I wanna make you soft. Want you to spend the night. 아껴주고 싶지만 맘이 없어 가는 날 hold on hold on hold on. You look so good. Come on baby. You taste so good. Just like candy on my lips. So good. If you want me I can take it slow. 손에 꽉 너를 쥐고 남김없이 춤추고 툴툴 시간이 더 갈수록 그림이 작아지는 your spine yeah. 되돌릴 수 없는 time 허무해질 걱정해 baby let's take it slow don't wanna go too fast 이미 늦은 것 같아 너무 앞서 나간 난 go on go on go on. Just say yes. Open your mind, go with the flow. Just

잊혀지는 날 보면 부족한 게 너무 잘 보여지네. 난 이상해. 다들 말해. 또 날 피해. 이젠 익숙해. 속상해도 모두가 밀어내. 차갑게 피우던 날 다르게 단계 틀린 것일까. 지금 제 내 목소리 이물어와 그럴듯한 눈빛으로 저기 찢겨 점점 말라가 쉬는 한숨을 끊어내 가깝게 가는 두 눈 지를 듯 침묵하는 고요한 지옥인 걸 I should get out from here 해칠 듯 손 내미는 친절히 목을 죄는 지독히 버틴 나는 다시 또 나를 잃어가 imagine in all kinds of settings, dreaming about my life. Everything seems so possible then. Now I don't even dream. Sick of feeling low again. Saying that I'm the one, thinking the world revolved around me, hoping for someone to come and save me from this story. Now I don't even need. Sick of waiting on my dreams. For you to waste your time on regrets. Don't you ever, you'll never. Never. 한번 버티고 또 버텨봐도 결국 기울어진 나의 중심이 또다시 꺾이고 난 어떡하죠 이 답답한 마음 다시 삼키고 돌아올까요 예전에 웃던 나의 모습으로 괜찮을까요 양쪽의 끝이 다른 시소처럼 무게를 덜어줘요 천천히 조금씩 긴 암의 길들을 너무 아파요 Cause we're